너와 함께 걸어가는 길 밝은 해와 밝은 달 비춰주네 나 부어나가는 발걸음 힘찬 걸음 멈추지 않아 모두가 함께하는 순간 미래가 더욱 밝아질 거야 밝은 해 향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요 밝은 해와